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5시네요. 제니의 음악 카페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실용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지능지수를 이야기하는 IQ와는 달리 또 다른 종류의 지적 능력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실용지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뭔가를 말할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걸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아는 능력. 우와,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실용지능이 IQ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지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상황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 현명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느냐가 결정되니까요. 뭐 이건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평생 혼자서 공부만 했던 사람보다는 공부는 좀 못했어도 여럿이 잘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IQ 같은 건 날 때부터 타고난다는 게 있다지만 이 실용지능은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지능이라고 하던데 나의 실용지능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부끄러워질 때가 종종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곡 들으시고 오랜만에 수요일에 수다방 손님이 오셨습니다. 첫 곡 듣고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Two Birds,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Two birds on a wire. One tries to fly away and the other watches them close from that wire. He says he wants to as well. tries to fly away, and the other. 네, 오래간만에 수요일에 수다방 손님이 오셨거든요. 아, 우리가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어떨 때는 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대면대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손님과 또 새로운 이야기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실래요? 아, 네. 네. 저 이름은 우선 양영하고요. 네, 양영. 네, 그리고 지금 네 일본 선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네 선교사 예비생입니다. 아, 선교사 예비생. 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예, 네, 뭐 처음부터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교사라는 목표라고 하긴 또 좀 애매한 게 그때 마음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거라 네.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좀 직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지금 주신 게 그냥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부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선교사라는 게 뭐 저의 목표라든가 이렇다기보다 그냥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선교사라는 게 그쪽으로 어떻게 네 타이틀이 잡혀서 제가 듣기에는 이게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내 삶에 있어서 네. 지금은 선교사라는 타이틀 그또 그것에 도전하는 과정이고 그 후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그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대로 가겠다 뭐 이렇게 들려요. 네네 그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마지막 제 목표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여기에서 더 크게 다른 모양으로 또 네네. 다양하게 네. 만드실 거라는 소망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일본 선교사 예비생. 네. 예비생. 그럼 특별히 왜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네. 특별히 일본이라고 이렇게 딱 정하게 된 또 이유가 있다면 있을까요? 네.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이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먼저 해외 선교라는 거를 네. 저도 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질문이 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왜 가지? 굳이 가야 되나? 그게 필요한가?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질문 많죠. 네. 네. 굳이 해외 선교를 뭐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그 뭐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못 듣고 못 들으니까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네. 듣기 이전에 못 듣고 죽어간 것처럼 그 정말 네, 지금도 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아 먼저 복음을 들은 내 나도 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해외 선교는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선교 뭐 가게 되면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마음을 네 그때 그렇게 그냥 마음을 바꿔 주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받고 나서 아 그러면 뭐 네 그냥 갈게요 하고 그냥 대답만 했던 것 같아요. 보내시면 그때? 갈게요. 네, 보내시면 그러니까, 갈게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딱히 막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응답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도전에. 뭐 보내시면 갈게요.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응답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머리가 약간 띵한 느낌인데 아, 네. 그 이유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신청곡 하나 해주세요. 아, 네. 네네. 신청곡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란 찬양곡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양영아 씨께서 신청하신 선교사 예비생 신청하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저희 찬양 듣고 왔는데요. 네. 제가 좀 전에 찬양 듣기 전에 약간 띵 했다고. 네. 글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해외 선교 생각이 내가 바뀌었는데, 네.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해외 선교 가라고 하면 갈게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데,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서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거? 네네. 근데 그게 잘 돼요? 쉽게 잘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닌데 이것도 조금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한테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의 목적을 받았을 때 네네. 그때 정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제일 처음 주셨던 게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세상 일이어도 그러니까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 만약에 10명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일을 진행하는데 한두 명이 참여를 해서 일을 진행해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명이 다 모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분명히 한 10명 정도 부르실 텐데 그러니까 뭐 항상 10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0명을 부른다고 했을 때 10명이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한다면 네. 그 일이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넓게 하나님이 정말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수 있으실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네. 그러면 하나님 저 그 한 조각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제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은혜인데 네. 그거를 차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과정이나 참 궁금한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에 아주 힘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항상 주셨던 건 처음에는 항상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제일 처음 주셨던 도전은 네가 나랑 상관이 없이 살아도 살 수 있겠니? 라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평생 교회랑 가까이 지내고 교회 그렇죠. 다니고 이랬는데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네 그랬는데 그 뭐지 가족들이 먼저 이민을 오시고 제가 한국에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좀 꽤 긴 시간이었네요. 네, 그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도 몇 번 빠져보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교회를 빠져도 저는 교회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를 몇 번 안 가도 별 삶에 영향이 없어. 네, 그러니까 뭐 뭔가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나랑은 관계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내 삶에.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큰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제 마음에. 오케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저도 이제 뉴질랜드로 오게 되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막 뜨문뜨문 다니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그 도전을 저한테 딱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나랑 관계가 없어도 살겠니? 라는 도전을 주셨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그 단어가 있었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이때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인식을 하고 나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죽겠더라고요. 삶의 의미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네네.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때까지 가치 있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쓸모 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인생을 헛살한다 싶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네. 제 질문에 답이 됐네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런 과정 어떤 과정이었을까 그런 과정이 궁금해서 첫 번째 궁금증을 풀었네요. 제가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네. 우리 또 얘기하다가 노래 듣는 것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 더 받을게요. 네 다음에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곡입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아, 지금 또 듣고 온 내 모습 이대로 뭐 제이어스의 찬양 듣고 왔는데 또 이게 저희 얘기하고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그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순응할 수 있었니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그랬을 때 도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이런 과정 속에 네가 나 없어도 할 수 있겠니? 이런 도전을 주셨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마 삶에 도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특별히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아까도 뭐 서두에도 뭐 간략하게 묻긴 했지만 그럼 그 일본이란 도전 선교사라는 타이틀의 도전은 어떻게 받게 된 건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네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밑작업이 있으셨는데 밑작업. 네. 미끼를 하나씩 던져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일본인 네. 선교를 잠시 한 2년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교회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키위 여자예요. 아, 키위 그래요? 여자인데 일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일본인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섬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알게 되었는데 그 일본인 선교가 끝나고 나서 네. 일본으로 직접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네. 친구가 네네네. 독특하네요. 네. 키위 친구가 일본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일본을 간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가는구나 결국엔 가는구나 일본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제 매년 네. 뉴질랜드를 방문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네네.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1% 미만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본 인구의 1% 미만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그냥 제 생각에 한국과 되게 가까운 나라고 비슷한 나라인데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회라는 거가 굉장히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네네. 근데 일본에는 크리스천 1% 미만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게 저도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죠. 근데 일본이 또 그 문화가 되게 네. 지역적인 그런 문화가 종교를 갖기가 참 어려운 문화더라고요. 아, 예, 뭐 너무 신이 많은 나라기도 하고. 나라 자체가 그래서 또 그게 도전이 됐군요. 놀래면서 그래서 그 놀래서 캄보디아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상황과 별다를 게 없구나 일본이란 나라가 캄보디아도 힌두교 소승불교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집집마다 불상이 있고 그렇죠. 이런데 일본이란 나라도 별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잡신이 많고 잡신이 많죠. 네, 여러 가지 신들이 많고 집에 불상이 다 하나씩 있고 조상 위패를 그렇죠. 모셔두는 불상이 집집마다 있고 그리고 그냥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쉽지 않다고 듣지 들었어요. 않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뭐지 한 통계를 보니까 그 인구가 1억 2천이 넘는데 그 중에 뭐 한 1% 미만이고 크리스찬이 그리고 선교사 한 명당 커버해야 되는 인구가 600만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선교사도 네. 많지 않군요. 네, 그리고 뭐 20년 안에 선교사가 뭐 30%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그런 와중에도 네, 그런 예상도 있고. 그게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겠지만 좀 힘 더 그쪽에서 선교사 활동하기가 참 힘든 나라인가 봐요. 그렇죠? 그 뭐 이거를 열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생활하고 이러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네, 그래서 조금 일본이 선교하기 힘든 나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캄보디아 생각이 그렇게 나서 그게 제일 첫 번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 캄보디아 생각났는데 너 그때 했던 보내면 간다고 했는데 갈래?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거 다음에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본을 그래요? 잠시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을 그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에마라는 친구도 이제 그때 같이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그 같이 여행을 다닌 건 아니고 네네. 제가 그 동네에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일본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네. 주일이 이제 돼서 일본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그 마음을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냥 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셔서 이게 두 번째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도전에 계속 그 도전에 네. 순응하고 나가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네. 도전에 순응하고 나가면 또 새로운 관문 이렇게 차례차례 가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 야, 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가보지 않을래?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네. 뭐 캄보디아 생각도 나겠다. 어,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밑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또 그 마음이 그래서 네. 저는 가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제가 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생각도 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 일본을 가야겠다. 보내주시면 가야겠다라는 네네. 마음을 그때 굳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 특별히 일본어라든지 이런 건 미리 뭐 약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뭐 일본어 공부를 한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대학교 때 한 학기 수강한 거? 아. 근데 뭐 거의 지식이 없었다고 봐야죠. 아,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일본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럼 계속 일본어를 계속 이렇게 공부했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일본어 공부는 가기 전까지 시작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본어는 가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아니요, 아니요. 정말 히로시마를 가게 됐을 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준비 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여행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그냥 아, 보내시면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그냥 아, 가야겠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에마라는 친구랑 같이 네네. 룸메이트를 했던 친구가 네. 미국에서 선교사로 온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일본으로?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6개월 동안 미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조금 해야 돼서 네. 6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던 일이랑 이런 거를 커버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네. 그 에마랑 그 친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네. 뉴질랜드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볼까? 농담 반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결국엔 가게 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속에서 또 도전이 있었지만 네. 네, 결국엔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네, 있으면서 그 친구 자리를 메꾸면서 네네. 아. 그래서 선교 활동을 조금 같이 하게 됐죠. 하고 일본어도 배우고 네, 히로시마에 있던 팀이랑 아, 그렇군요. 네. 참 하나씩 나가는 단계가 얘기를 조곤조곤 하시는데 듣기에는 훅훅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 제가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네. 노래 하나 네네. 듣고 올까요? 네. 이소라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네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 고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나 젊을 때 뭐 했나 자기 자책이 좀 들면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빨리 수능을 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좀 다를까 뭐 이런 난 내 중심적으로 아 그렇게 그 수능 한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가야 네. 그 말씀에 어떤 상황에 이거 어떤 처지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때 주신 도전에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도전과 그 도전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도전에 주신 도전에 순응하다 보면 또 그다음 도전 미션이 또 나오고 미션이 또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참 안 듣고 싶었던 인생이 아닌가 사람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그런 말씀에 아니면 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도전에 참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않았나. 아 조금 일찍 그런 도전에 순응했다면 아까 뭐 그 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 일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만 하더라. 그래도 그 일이 되는데 열 사람이 만약 다 그 일에 순종하고 올인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바로 그냥 어 그래요? 제가 할게요. 하실 수 하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 아, 아까우니까 어, 그러니까 그 난 한편으로 어 나는 왜 못했지?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뭐 지금 뭐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네. 또 너무 긴 이야기를 갖고 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에. 그래서 결국 지금 일본 선교사 준비 예비생이라는 네. 타이틀로 소개를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인도를 해 주셨네요. 저도 모르게. 그래 지금은 그럼 구체적으로 네. 일본 선교사라는 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일단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예전에 히로시마에서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네. 그 미국의 파이오니어스라는 선교 단체 소속들이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뉴질랜드에도 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뉴질랜드 베이스에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네. 지금 준비 단계는 거의 끝났고요. 네. 선교사 교육도 마친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후원을 필요한 네. 후원을 네. 제가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후원 모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네.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 단체도 정해졌고 그 선교 단체에 네. 소속이 돼서 그쪽에서 원하는 그쪽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 네네. 부합되는 것들을 준비해 왔고 마지막 단계인 그러니까 그 성교 모금이 이제 마지막 단계군요. 그렇게 되면 그게 네네. 지원이 된다고 해야 이제 그쪽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그런 단계까지 지금 온 거네요.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되면 언제 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일본으로? 준비되는 대로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네, 지금 있는데. 그냥 어렴풋이 예상으로는 내년 1월쯤에는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아직. 그렇군요. 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 그 참 가깝고도 먼 나라죠 우리나라한테는. 네.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 특별한 또 일본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는 단계 도전 계속 주셔서 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 내가 그래 그런 마음이 또 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본에 대한 근데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또 품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또 여기 지금 양녀가 자매를 통해서 또 하실 일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다면 동참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글쎄요 젊은 나이에 아직 미혼이시죠? 네 아직 미혼입니다. 그때라서 더 이렇게 바로 순응할 수 있었나 이게 기운이 되면 아 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많았어 네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참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도 참 은혜가 되고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도전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네. 또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삶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애씀이 좀 덜하고 바닥바닥 안 거리고. 네, 그 도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같이 드리고 싶은 소망은 네. 제가 계속 반복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냥 해볼게요 라는 말만 그러니까.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다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뭐지 제가 뭐 발 벗고 나서서 막 뭔가를 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집중했던 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에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랬던 것뿐이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말을 듣지 못하거나 네.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도전에 응답해보시고 그리고 그 응답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네, 네. 같이 보았으면 하는 네. 비전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특별히 그런 일단은 그 말씀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루 일과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에 뭐 특별히 네, 네.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뭐 샘플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샘플이라 그때 주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네, 네.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냥 문득문득 보여주시는 걸로 또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서 고정적으로 교제하는 네. 정해놓고 하니까 교제하는 시간이라든지 삶에서 네, 네. 그런 게 있는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네, 그 시간이 간단하네요. 네, 뭐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말씀과 기도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특별한 게 있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냥 말씀 주실 때 제깍제깍 반응하는 거 그게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 그래요. 팁이라면 덜 고생하시고 바로 반응하도록 저도 노력해 볼게요. 아, 또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의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길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하고 순응하고 그렇게 가실 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네. 나중에 중간에 혹시 이제 가시기 전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그 과정이나 좀 지금과 또 바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가기 전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불러주시면 네. 저야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지막 신청곡 듣고 저희는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네네. 네네. 마지막 신청곡 하나 주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은 네. 루이 암스트롱의 Wonderful World입니다. 아, 좋은 곡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양용화 자매의 마지막 신청곡 루이 암스트롱의 Wonderful World.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re like much smooth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오클랜드 글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오늘 수요일에 수다방에 나왔던 양영아 청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도전하고 새로운 도전에 내디딘 발을 뒤로 물리지 않고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일본 선교를 향한 또 다른 새로운 한 걸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삶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꼭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 삶의 현장이 어디든 그 자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응하고 반응하는 자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도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나얼이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으시고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느껴주시리 No matter what may be the test God will take care of you Up in his arms, God will take care of you. Jesus.